얼마나 됐다고 이리도 마음이 허전해지나 눈가엔 가득히 눈물이 맺혀져 서글픈 마음 달랠 수 없네 왠지 세상이 텅빈 것 같아 홀로 나는 외로움은 어이해 너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나처럼 서러운 눈물만 흘리다 사랑은 정말로 영원할 수 있을까 수없이 다짐한 우리들의 약속들 언젠가 나처럼 서러운 눈물만 흘리네